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권을 다시 한번 변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추천서도 가지고자 않았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는 바울이 어떤 편지에는 글에는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영향력을 없애고 자기들이 교회의 주도권들을 쥐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또 자기의 사도권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이 사도됨을 변호해야 합니까? 자기 명예가 중요해서 아니면 자기를 험담하는 자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이 바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교리와 또 거짓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복음과 또 고린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사도권들을 변호한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영향력들을 없애고 자기들의 주도권 또 잘못된 그 복음들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12절에서 18절 본문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 거짓 교사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로서 자기들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을 평가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12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단어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 나름의 기준과 어떤 평가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사도 바울의 권위도 무시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대신에 자기들의 전통 또 자기들의 생각을 교회 안에 집어넣으면서 마치 자기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것이냐 또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또 그렇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자기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많은 수확물들을 거두었습니다. 여러 해 먹을 것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큰 창고를 짓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곳간을 헐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특징, 끊임없이 여러분 나를 생각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여러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짓 교사들,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 자랑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깎아내려서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더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헤아리는, 헤아린다고 하는 그 헤아림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워놓았던 나의 기준,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거짓교사들은 또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열심히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교회에 가서 특별히 한 일들이 많이 없는데 마치 자기들이 한 것이냐 그렇게 자랑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의 범위의 한계, 여기 한계라고 하는 단어가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기준,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역의 영역,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떠한 영역으로 또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영역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또 자기를 평가하고 헤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협의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이방의 지역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고 또 사명의 자리고 사역의 대상이고 범위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도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고 있지만 그가 2차 선교여행할 때, 전도여행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 전도의 방향을 틀어서 그럼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자기 바울의 그 욕심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까지 미쳤던 것이 아니라 13절의 범위의 한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린 고린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14절도 사도 바울 스스로 고린도까지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를 그곳으로 인도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면서도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 바울이 원하는 것은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자라서 그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흘러넘쳐서 여러분 로마나 또 서바나 당시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범위이고 또 한계이고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진 것, 여러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 분수를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수의 기준은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할 거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해할 때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주님이 헤아리시는 것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분수 아시죠? 수학에서 분수 2분의 1, 3분의 1 할 때 그 분수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분모입니다. 기준이 분모. 분자가 예를 들어 여러분 10분의 1 그리고 100분의 1 하면 어떤 게 더 큰 겁니까? 10분의 1이 더 큰 거잖아요. 하나를 가졌어도 그 분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1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100의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10만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큼 그 1000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뭐라고 기준하겠어요? 그 무한이잖아요. 무한대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한대 분의 10이나 무한대 분의 1000이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도 내가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 자기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복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확장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세상의 보기에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렇게 사역을 잘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영혼들이 늘어났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미러키 침례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구역을 허락해 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주어진 사명 안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사명을 위해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이고요.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뭐 얼마만큼의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안에서 나는 충성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가정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또 맡겨주신 직분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역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의 것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또 자랑을 할 것도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며 하나님 온전히 그냥 맡겨진 영역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말씀처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품으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